콜라 블루. 손톱 꽃에는 비밀이 꼬로리 친구리암보 콜라 테스타르지 벤트레토타 라젠데야 소피타 술로사비아 브로차타 다소 친구리암보 della costa nata quanta arsissima faccio da Todo bien acá.